지금부터 혜은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두 귀를 활짝 열지 마시고, 목소리 주인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럼 우선 선언 언니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고고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안녕. 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혜원이는 귀엽고 목소리도 크고 항상 밝고 자신감이 넘쳐서 너무 좋게 생각해. 아, 진짜? 뭘 물어볼까? 언니는 내가 기분이 나빠 보일 때가 언젠 것 같아? 친구랑 싸웠을 때,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첫인상 어땠어? 첫인상 처음 봤을 때 목소리 듣고 좀 놀래긴 했지만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귀엽게 생각했어. 내가 싫을 때는 아니면 내 단점. 단점은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커.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거 빼곤 없는 것 같아. 알았어, 앞으로 고칠게. 앞으로 나한테 바라는 거나 할말 있으면 해줘. 혜원아, 우리 평생 동안 좋은 사는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항상 고맙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해. 뭐라고? 사랑해. 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혜원이 하면 우선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거는 웃음소리. 그 높은 톤의 웃음소리. 그러니까 첫인상은 되게 밝고 활발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는 되게 밝고 활발해 보이지만 되게 마음도 여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좀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아 혜원이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마음이 되게 여려서 언젠가는 깊은 손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미스테리한 인물.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기억나요. 입으로는 되게 하하 웃고 있는데 막 눈가는 촉촉해. 뭔가 지금 슬픈데 웃고 있어. 지금 당황했고 부끄러운데 막 웃고 있고. 선생님은요, 제가요, 좋아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우선 혜원이가 좋아하는 거를 잘은 모르는데 혜원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는 뭔가 이렇게 혜원이 스타일로 정리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꾸미거나 이런 거를 되게 자기 스타일로 되게 잘한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아 혜원이는 그림 그리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꾸미거나 이런 거할때 되게 잘하겠다. 그래서 편집할 때도 아 편집할 때 되게 재밌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완벽주의자. 그러면 제가 뭘 못할까요? 무엇을? 그러니까 뭔가 불쾌하거나 뭐 언짢거나 서운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거 나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서운하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혜원이는 그런 거잘 이렇게 서운하면 서운해! 하고서 혼자 속으로 막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는 스타일? 선생님은 저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해.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이제 슬슬 재미없지? 집중해서 잘 들어. 알았지? 안녕. 안녕, 혜원아. 언니가 생각하는 저 혜원이랑 나보다 언니 같은 혜원이. 그래? 좋댔나?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 기억해? 아마 네가 초등학교 4학년일걸? 첫인상이 어땠어? 목소리 큰 애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래? 응. 왜 네, 장점? 네 장점? 응. 네 장점은 공부 잘하는 거? 동생 잘 가르치는 거. 동생 어쩔 때 보면 동생 혼내게 돼. 네가 나보다 언니 같아. 그러면 단점이나 뭐 내가 싫을 때? 단점은 혜원이는 단점이 많지. 아 뭐야 하나도 없지. 목소리가 너무 커. 그리고 화도 잘 내고 다혈질. 혜원아 언니가 사랑한 거 알지? Yeah. 마이크 싸가지 테스트 1, 2, 1, 2. 니가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혜원이는요 공부도 잘하고요 매우 활발하고요 웃음소리도 남다르고요 참 애교가 있고요 아담하고요 착하고요 바나나를 싫어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하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 잘 부탁해요. 혜원아 남친은 고딩 때 사귀어야 되고 공부는 뭐 너 잘하니까 인문계에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혜원아 사랑해. 아 오글거려. 다들 고맙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